우리나라에서 많은 과학연구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콕스를 전혀 쓰지 않고 국내 자원으로 품위 높은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식 산소열법 용광로에 의한 영융 환원제철공정을 확립해서 샘물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경질 합금 절삭 공구에 비해 사용 수명이 2배 내지 3배나 길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세계 선진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생산 원가가 경질 합금 절삭 공구의 30 내지 50%밖에 안 되는 금속 사기 절삭 공구를 개발했으며 보통강 물면 25% 내지 30%의 면적에 생태 띠우개를 띄우고 거기에 벼와 화철을 심어 놓으면 적어도 95% 정도의 보통강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생태 띠우개 방식의 물 정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철도 자동화 연구소에서는 현존 지하 전동차의 전동 발전기용 대형 변환기의 제작 연구에서 성공했으며 대한 친선 유리공장에서 녹색 건물, 에너지 절약형 건물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중공 유리 수지창 생산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체육성에서는 체육 선수들의 경기 성과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과 체육 기자재들, 피로 회복 및 영양식품들을 연구 개발했습니다.